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대로 행하라. 오늘 신년주일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가 밝았죠. 언제나 이때는 갈림길에 선 느낌입니다.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까? 무엇으로 출발해야 될까?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회고할까? 아니면 그냥 앞만 바라보고 앞의 일들을 생각할까? 갈림길에 선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게 신약성경의 빌립보서라고 생각합니다. 갈림길의 사람들에게 보배와 같은 말씀, 빌립보서는 유명한 오늘 말씀에서 먼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이 얘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먼저 과거의 기억을 지우라는 말씀일까? 제가 한국 가곡을 전에 참 좋아했는데 그 가곡에도 그런 구절이 있죠. 잊어버리자고 잊어버리자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자. 그런데 우리 인생 경험이 과거의 기억을 지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기계처럼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딱 마크해가지고 싹 딜리트하면 지워지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지요. 종종 아이들이 어릴 때 쇼크를 받았거나 부끄러웠거나 두려웠거나 수치스러웠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내가 잊어버려야지 해서 지운 게 아니라 그건 장애입니다. 뭔가의 두려움 때문에, 억눌림 때문에 그 기억을 회피하게 된 거고, 그렇다면 그것은 일종의 장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기억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말은 과거의 잘못을 잊으라는 말일까요?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남이 한 잘못도 잊어버리기가 어렵지만 내가 한 잘못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은 뭐냐면 네 잘못을 되돌아봐라는 얘기예요. 부모에게서 늘 그 얘기를 듣습니다. 네가 뭐를 잘못했는지 네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생님과 부모들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한번 돌이켜봐라가 아니라 아이들 때부터 하루 종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나 너무나 잘 알아서 그 안에서 아주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네 자신을 돌아봐라 하는 얘기는 참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저의 손이 누이는 아들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정신을 잃었는데 가서 안고, 그때 옥포의 대우조선의 직원이었는데 그 아파트 앞에서 넘어졌어요. 그 정신을 잃은 아이를 안고서 택시에다 태워서 부산까지 갔죠. 그랬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지냈고 그곳에서 살지를 못했어요. 대우조선의 그 전산실에서 그 매양이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서 살지를 못하고 이제 직장으로 옮겨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게 80년대 후반이니까 아주 먼 세월이 지났죠. 그 동생이 지금 뭐 시집가서 다 자식을 낳고 사니까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 잊은 줄 알았어요. 제가 누이의 집을 방문해서 어느 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서랍 하나를 탁 열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어린애 사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상처도 아픔도 사랑도 기억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네. 그게 만약에 자신의 어떤 잘못과 죄책감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잊을까요? 네.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말은 불가능한 얘기이거나 아니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잘못한 자신에 대한 어떤 패배감을 잊으라는 말일까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저는 할머니로부터 빚지지 말라, 뭐 가훈 아닌 가훈처럼 그게 저희 가족에게는 언제나 얘기가 되는 얘기였어요. 그냥 없으면 굶더라도 빚은 지지 말아라. 힘들면 가지 않더라도 빚은 지지 말아라. 귀가 따갑게. 그래서 별로 빚지는 일은 피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빚지지 않습니까? 꼭 돈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지 않고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나요? 그러다 보면 빚을 지게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사실 그 빚 자체보다 내 자신이 빚진 자라는 그 빚과 내가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서 빚을 져서 빚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당장 갚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빚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움을 받게 됐어요. 혹은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이나마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빚진 인생이라는 건 이건 어떻게 할까요? 예, 그거는 반납해야죠. 빚과 빚진 인생이라는 자의식은 떼어놔야죠. 빚이 곧 빚진 인생이 된 것은 아니니까 그 두 개는 떼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남아요? 갚을 빚만 남는 것입니다. 빚진 자라는 그것은 반납하고 빚만 남는 거예요. 낙인은 떼어내고 빚은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갚을 수 있다면 말이에요. 그렇죠? 예. 빚이 없으면 은행도 없고 현대 경제도 없는 거잖아요. 죄란 그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란 원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선 빼고 나머지는 다 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귀한 사랑과 생명 외에는 다 죽음과 죄니까. 그거 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여기에 있으면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동일시 될 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되어버릴 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을 그 잘못을 돌아봐라 하면서 걔들을 죄인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야,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이제 네 자리는 네가 잘 치우고 정리 좀 할 줄 알아야지.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네, 아버님, 그 말씀이 정말 옳으십니다. 새해가 정말 밝았거든요. 저는 이제 제 장리를 잘 정리해서 저 나은 삶을 살아볼 거예요. 그 얘기 안 해주셨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이들 안에는 오랫동안 있는 그 낙오감이 생기는 거예요. 또 나는 내 자리 하나도 정리 못하는 사람으로 저 넘사벽 아빠에게 첫날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드는. 그래서 자존감을 상실하는 거예요. 정리 하나 못하는 인생과 정리 못한 것은 동일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아라는 특별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기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면 자기의 문제점을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문제만 떼어내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사실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이 가지는 문제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죄 짓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것은 울타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내 자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를 떼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객관적이 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운동을 좋아하죠. 그런데 모든 운동에 공통적인 게 있어요. 수영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라켓 스포츠를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것을 하든지 모든 운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힘이 더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초보자들은 힘이 들어가요. 수영에서 힘을 빼고 수영하는 게 초보자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거에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이것을 초보자는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팔이나 발이 그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는데 힘이 들어가면 한결같이 그렇게 말해요. 욕심 때문이라고. 그러면 프로가 되면 성자가 되는 거예요? 몸 움직이는 운동 한번 하고서 인간성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정죄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문제점만 객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점을 나와 동일시하는 순간 우리는 루저가 되고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죄만 객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 대가는 뭐냐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회개에 대한 유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대부분의 회개는 자탄입니다. 아유, 제가요 또 안 됐어요. 저 이거밖에 안 돼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런 탄식이에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 또 그럴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달라질 거라고 믿지 않아요. 내 마음 안에서. 아이들에게 같은 얘기를 두 번째, 세 번째 해보세요. 그 아이들은 절망합니다. 그리고 얘기도 하지 않아요.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네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돌아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나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정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짓을 하면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란 죄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못 떼어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죄 자체였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뭔가 잘못했어요. 욕심을 부렸어요. 근데 네가 그 욕심 자체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누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고요. 네가 그 욕망 자체야라는 얘기를 누가 시인할 수 있겠느냐고요. 어릴 때 오줌 싸신 적 있으세요? 네, 오펜 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소리 없이 엄마 있는 데서나 싸고 지나갔다면 괜찮아요. 학교 같은 데서 오줌을, 유치원에서 오줌을 싸고 애들이 알았다고 오줌 싸게 지도 그러면서 어쨌든 오줌 싸개가 되는 거예요. 오줌을 싼 것과 자기를 분리시키지 못해요. 안 됩니다. 걔는 오줌 싸개예요. 오줌 못 가려서 오줌 싸서 망신당한 오줌 싸개가 되는 거예요.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죄를 떼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 죄에 대한 책무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갚아야 될 빚과 그 빚이 내 자체가 되는 것을 떼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연약하고 장애가 있는 것과 그 아이가 사랑스럽고 존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그거를 붙여놓지 말라고. 너 왜 그래? 그 따위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그 잘못이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지 않게 멀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라서 죄를 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회개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죄라고 여기고 있다가 이제는 내가 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은 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루이스의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그 스크루테이프라는 마귀가, 사탄이 자기 조카인 새끼 마귀, 이 웜우드에게 그리스도인을 유혹해서 무너뜨리는 방법을 조언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의 그 예수 환자들을 다시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그들에게 이기주의를 불어넣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타주의, 비이기주의의 마음을 불어넣어줘라. 그러면 네가 뺏기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소소한 이기주의는 쉽게 우리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할 때 엄청난 회개는 하지 마세요. 그건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어제 정리하는데 의자를 하나를 갖다 놔야 되는데 안 갖다 놨어요. 그거 회개하세요. 그럼 그 다음에 그건 돼요. 근데 제가 어제 누가 노래 부르는 거 보면서 열등감에 빠졌어요. 그건 좀 회개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또 들 거니까. 제가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돌아보는 습관 있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성경 구절 하나 추천할까요? 예, 그 성경 구절은 절대로 여러분 묵상하지도 말고 붙여놓지도 마세요. 그게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생각만 하면 자괴감에 빠져들 거예요. 먹고 살기도 급급한 내게 그 나라와 그 의는 넘사벽. 하나님, 그런 일은 내게 불가능해요. 묵상하지 마세요. 극강구절 던져버리세요. 영원한 정죄를 받기에 합당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의의가 되려는 생각 잊어버리십시오. 내 자신을 죄로 여겼던 생각 잊어버리십시오. 이건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건 허락되지 않았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또 유치한 성과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결과를 내기고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안절부절하면서 달려가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4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한 인간이 가장 극적인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실험 보고서입니다.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상황입니다.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편지하면서 자기의 고난을 감추려 하지 않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식으로 핑계대거나 정당화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방식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권하는 그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루트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면서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이 내 자신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밖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유를 빼앗지 못합니다. 내 몸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은 내 안에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흔들지 못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자유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어려움이 닥친다면 또다시 죄에 넘어진다면 또다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게 닥친다면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도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미안합니다. If clause가 없습니다. 가정법이 없다고요. 가정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챔피언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월드컵 결승에 1대1에서 네? 페널티킥인데 거기서 4대4예요.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키커예요.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실축한다면 못 넣는다면 그래서 우승을 놓친다면 모든 비난이 나에게 쏟아진다면 여러분 챔피언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과감하게 찰 거예요. 저 같으면 골키퍼 정면에다 찰 겁니다. 골키퍼가 가만히 있다면요? 네, 재앙이죠. 그러나 챔피언은 가정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마음을 정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가정법에다가 우리의 존재를 실어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또 어려움이 생긴다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다시 좌절한다면 아니요. 그런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룬 자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Stay the course.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온전히 이룬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온전히 이루었다니요.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생각만 해도 주눅이 되는데 예, 나는 20년 믿고 교회 다니고 생각은 해봤지만 나는 달라진 것이 없는데 나보고 온전히 이루다 난 이런 말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뭐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옥 가기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죄와 동일되는 죄 자체입니다. 여러분은 루저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실현이 될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은 다 망쳐버릴 거예요. 그거 듣고 싶었던 대답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렇다면 왜 온전하다는 말을 두려워합니까? 왜 온전하다는 말을 두려워합니까? 온전하다는 말은 여기에서 mature, 성숙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즉,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물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루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길이에요. 여러분, 바텀북을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 5번을 탑니다. 타고 나서도 여러분 잘 탄 거 맞아요? 잘 탄 거예요 여러분 잘 탄 거. 그냥 거기 탔으면 잘 탄 거라고요. 온전하게 탄 거라고요. 근데 가면서도 불안해. 아니야 나는 이거 제대로 탄 게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그 길을 타는 거예요. 제가 자주 예를 드는 말이 있어요. 70 먹은 할아버지가 악보도 못 읽어요. 악기라는 것은 다뤄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70이 돼서 몸도 움직이기 힘든데 어디 갈 데도 없고 시간은 많고요. 마을회관에서 색소폰 가르쳐준다고 무료로 나오시래요, 할아버지. 악기도 빌려준대요. 공부할 필요도 없대. 그냥 나와서 앉았다가만 가시면 된대요.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나갔어요. 그래서 6개월을 다녔어요. 늘까요, 안 늘까요, 여러분? 늘어요. 안 는다는 분이요. 인생이 굉장히 부정적인 분이에요. 예? 네? 인생 어려워요, 그렇게 사시면요. 6개월? 음자도 몰라. 근데 매일 나가서 색소폰 들고 있어요. 안 늘어요? 늘어요, 늘어요. 넬라 판타지 비슷하게 불어요. 제 생각에. 음이 좀 셀 뿐이지. 그건 뭐예요?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예? 그 할아버지, 저는요, 불 줄도 몰라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분명히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과 1년을 걷고 2년을 걷고 10년을 걷고 늘은 게 없다고요? 달라진 게 없다고요? 내 안에는 문제투성이라고요? 그거 병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어요, 여러분? 잘못이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용사입니다. 나는 복음과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그것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리라. 진리의 뭐예요? 애프터 서비스예요. 우리가 잘못 간다면 진리의 길에는요, 애프터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선진국에는 길 잘못되면 다시 돌아갈 길이 또 다른 이정표가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만 더 돌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의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뻐할 의무가 있습니다. 낙심할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이 주어져 있습니다. 거룩한 목적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선교사님들 돕는 일을 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우리의 이해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로 제 마음에 불을 붙였어요. 제 약점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의 이해관계인데 겁날 게 뭐가 있어?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져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1년만 더 삶을 주십시오. 1년을 주님 앞에 구별시켜 드립니다. 1년을 천년처럼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 자체가 아닙니다. 나는 빚졌지만 오직 사랑의 빚진 자일 뿐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 해를 바로 오늘처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대로 행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죄책의 기억들, 모든 불행의 기억들, 나를 죄처럼 여겼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아 나를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주님 나를 격려해 주시고 다시는 죄와 버타여 살지 않기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올해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 삶이 어려우면 골짜기에 다리를 놓고 하나님 산이 높으면 터널을 뚫어서 하나님 복음의 길을 달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자유를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그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음을 확신하고 가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 입술로 열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포도나무 주님께 우리가 가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죄를 떼어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정죄와 죄의식을 주님 멸하시고 하나님 밝은 날을 주옵소서. 은혜의 빛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사랑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렵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렵니다. 온전히 이룬 자로 믿으며 감사하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진리의 이정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